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만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서 바다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바다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당황한 감정도 개강의 피곤함이나 설렘도 모두 이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다른 말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마음의 바다에도 조수간만의 차가 존재하는데 마음이 끌어올라 넘칠 것 같은 만조일 때가 있으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다 못해 가라앉는 간조일 때도 있습니다. 또 바다처럼 파도도 치죠. 매우 큰 파도인 휘말림파 혹은 잔잔한 파도인 미끄럼파가 항상 마음속에 존재하는데요. 우리 바다에 왜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고 파도가 항상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바다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저는 괜히 새로운 시작 같아서 활기참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물이 막 들어오고 시원한 파도가 막 밀려오는 상태랄까요? 또 3월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떨림도 가득해서 잔잔한 파도가 간질간질하기도 하네요. 그럼 3월 둘째 주 파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최유리의 바다 오늘도 그대 너 옆엔 바다로 내게 다가와 투명한 그대 마음의 하늘을 가득 담은 걸 밝았던 많은 모습들 그대로 우리 한 발씩 그대로 있었고 땀 작은 눈물이고요 모든 사람들 헤엄칠 수 있게 큰 바다가 될 때까지 곱게 놓여진 우리의 추억이 드넓었던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 마주 볼 하늘이 내게 다가와 생각지 못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를 가졌던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기뻤던 사람이 자, 오늘 살펴볼 파도는 어떤 파도일까요? 3월의 중순을 향해 가는 지금도 휘몰아치고 있으며 인생 전체에 계속 있을 파도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맞을 파도는 바로 첫 만남의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뭉쳐져 있는 파도죠. 3월에는 새로운 학교, 동아리, 혹은 학과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첫 만남을 잘 마무리 지으셨나요? 저는 아직 새롭게 만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외향인 중에서는 내향인, 내향인 중에서는 외향인인 성격이라 첫 만남은 아직 너무 어려워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잘 모르겠고 머릿속으로 자기소개를 몇 번이고 되뇌어 본답니다. 분명 가고 싶어서 간 자리임에도 구석에 있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아, 물론 이렇게 떨고 있다 분위기가 편안해지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죠. 새로운 인연들은 처음 느끼는 분위기를 만들기 마련이거든요. 매번 가는 강의실이라도 어떤 수업인지에 따라 공기가 다른 것처럼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하고 있을 여러분의 마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마음속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Set me free like a Saturday night. Summer skies got me feeling so high. 펜달록 존 이스트의 Better Days. 자, 이제 첫 만남에서 우리 파도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들과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고 떨리는 상태인데요. 첫 만남은 마치 평가를 받는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첫인상, 상대방의 첫인상은 모두 앞으로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소개를 할 때 모두의 집중이 나에게 쏠리면서 평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고 우리는 필요 이상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약간의 편안함을 주는 게 구석자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끝자리 마니아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옆에 벽이 있으면 기댈 수도 있고 한쪽에는 사람이 없으니 쾌적하기도 하고 구석자리의 매력은 차고 넘치죠. 하지만 우리가 은근슬쩍 끝자리에 앉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답니다. 나는 끝에 앉을래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발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간자리에 앉으면 두려움과 불안함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방어 본능이 우리를 끝자리로 이끄는데요. 혹시 뒤에 사람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뒤돌아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힐끔거리며 뒤를 한 번씩 보기 마련인데 끝자리에 앉으면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첫 만남에서 긴장하고 떠는 것, 이왕이면 구석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건 모두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 파도가 찰랑찰랑 치고 있던 순간이죠. 루시의 매직. 마법을 부린 것처럼 눈이 부셔 이렇게 Just like a magic 너를 볼수록 빠져들어 눈부셔 사랑이라 부르기에 꿈만 같은 일들 마법이라 불러볼까 이런 신비한 일들 그대만 곁에 있으면 그게 다 마법이죠 난 이제야 알 것 같아 이게 뭐였는지 이렇게 궁금했던 비밀을 알았지 No more secret yeah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말은 싫어 시간을 멈추고 내게 다 알려줘 Some magic 마법을 부린 것처럼 눈이 부셔 이렇게 Just like a magic 너를 볼수록 빠져들어 눈부셔 사랑이라 부르기엔 꿈만 같은 일들 마법이라 불러볼까 이런 신비한 일들 그대만 곁에 있으면 그게 다 마법이죠 너만 보고 있는 걸 첫 만남의 떨림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질간질 요동치는 파도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달까요? 오늘은 향기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향수를 뿌리고 다니시나요? 저는 매일 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까먹는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향수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새로움의 떨림이 가득한 3월, 라벤더 베이스가 들어간 향수는 어떠신가요? 라벤더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양초나 방향제로도 많이 이용되는데 라벤더 향을 맡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산뜻한 봄에 잘 어울리는 꽃향기, 떨리는 파도를 잠재울 수도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네요. 향수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섬유유연제로도 좋습니다. 아, 꽃향기가 별로이신 분들이 계시군요. 그렇다면 바닐라 향이 들어간 향수나 바디워시는 어떤가요? 바닐라만의 달콤한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고대 시대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부터 떠올릴 수 있지만 바닐라 향이 들어간 제품들은 은근히 많답니다. 향기로 가득한 3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앤디 그래머의 조이. Me and Fear we had a thing in 1993 Told me I was wasting time with all these silly dreams I dated out, she knocked me down every time I tried But I found joy in my life Sorrow swept me off my feet in 2009 I took long walks on the beach next to the oceans that we cried And grief, she came and overstayed way longer than I'd like. But I found joy in my life. Pushed me to the edge, she worked me to the bone. And jealousy, she lied to me, said I needed things I don't. Shame, she had a way to make me hate myself inside. But I found joy in my life.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 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첫 만남에 관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요즘 첫 만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면서 3월에 엄청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죠. 바로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노래의 배경은 고등학교지만 내용만큼은 너나 할 것 없이 공감할 수 있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 가사 한마디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새로운 자리에만 가면 괜히 더 말을 많이 하거나 원래 안 하던 행동까지 해서 흑역사를 남기는 경우가 있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자기소개할 때 순서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죠. 3월 첫 만남 속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에나 어려운 첫 만남.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인연은 앞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도,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세요. 분명 좋은 사람들을 잔뜩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거울 속에 내 표정과 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디날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에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 리듬 바라 hey, 안녕. 두 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cancel 네 말소리는 playlist. Yeah, 질문은 나의 공개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여.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나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wait. 나나나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처음 알아본 순간은 첫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이니만큼 가볍고 친근한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노력했는데요. 2024년 첫 라디오가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을 준비하며 저의 마음속은 떨림과 설렘의 파도로 가득 찼었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이 있는 정적인 이야기들도 나눌 거니까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 말, 모두 내 마음속 파도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이해해가는 시간은 꼭 필요하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말이죠. 자신을 직접 들여다보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에 관심이 있어도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면 싫고 따로 찾아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의 파도를 데려올게요.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UBS